Yo, this song goes out to my soul, special lady. Vibe with us. Kumin, 집에서가 인형 갖고 딸치다. 오랜만에 만나서 놀자는 킹종민이 전화를 받고 홍대로 나갔죠. 타쿠라는 친구를 내게서 떼놓기 위해 오늘 밤 나와 킹종민 운클럽에 가서 웨딩 티티를 입장도 아닌 파스텔이 옷장도 아닌 진짜 현실에서 여자를 꼬시려 했지. 그녀를 처음 본 건 어느 작은 클럽이었어. 난 사람이 많은 틈에서도 내 손 대가 인형을 놓지 않았지. 클럽에 선부비 부비를 해야 된다는 종민이의 말에는 바로 여자의 엉덩이를 잡고 존나 조직까지도록 꼬게 됐지. 그러자 내 바지에서 물이 붓기 시작했지. 하지만 그녀의 부장에서 새어나온 방과 나의 존물로 불씨를 꺼뜨리고 그녀에게 킹종민이 알려준 대로 멘트를 날렸어. 여자는 그런 나를 만족했는지 우린 클럽을 빠져나와 조용한 바로 들어가 술을 마셨지. 내 손에 바비 인형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 내가 진짜 남자로 태어나는 순간이었어. 샹니라 이제부터 너는 해칭이라 부를게. 네가 있던 새벽곡을 오늘 밤 네가 직접 내 침대 위에서 읽어주겠니? 그래 사랑의 개념 아이젠 더 이상하지만 가대왕 보며 따라 칠게. 너 나만 바라볼 거야. 그러니까 나랑 섹스하자. 내 흐르고 너의 이거를 닮아간다. 이렇게 과끝난 섹스를 내게 가르쳐 불러 너에게 말해볼까. 섹스해 사랑 섹스해 이렇게 너를 향해 쪼올려 섹스해 빨리 섹스해 내겐 너 하나뿐인 거야. 난 여자나 따먹어볼까 하고 홍대 힙합클럽으로 향했지. 마침 힙합이 큰형님이다 불리는 우리 오니 공연이 있었지. 입장료는 2만원 씁을 근데 2만원짜리 섹스라면 존나 싼 거지 라고 생각하며 입장했지. 역시 저 중고딩으로 보이는 교복년이 메인 앞줄에서 열광하고 있어. 내 인연을 먹을까 저녁을 먹을까 먹을까 상상에 난 점심줄을 놓고 있었지. 그때 메타코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의 중심을 세워 난 말로만 듣던 홍대 클럽 광란이 섹스 파티가 시작된 곳을 알았다간 직동 우려고 입본 스키니즈는 양육을 뚫고 나이 단단한 자지는 디워의 용승찬처럼 중구를 뿜어내준 높은 하늘로 향했다. 난 바지를 벗고 MBC 음악 캠프에서 보는데 클럽 밴드만 춘다는 조점프를 내면을 뛰었다가 내 이상외로 인간들이 보수적인지 흥겨운 리듬에 취하지 않고 나만 바라봤다. 난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 위해 무대 위로 올라갔다. 낙찰이 날 뻔히 쳐다봤다. 족같다. 난 마이크를 뺏은 다음에 DJ로 보이는 하는 짓도 없는데 신녀석을 밀어버린 다음 나의 노래방에 전곡 스킨 미라운드를 선곡하고 분위기 메이커답게 쿨하게 야이케 새끼들아 EX 할 사람 내 자질 붙어라라고 외쳤지. 내 족대가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내 족대가리를 잡고 있는 녀석들은 소식을 듣고 달려온 홍석천과 하리수 커플 장국영이 영돈이었다. 나 어떡해. 내 고가득 검의 흐르고 생고 너의 미소를 알아간다. 이렇게 화끈한 섹스를 내게 가르쳐 불러 너에게 말해볼까. 섹스해 나랑 섹스해 이렇게 너를 향해 돋올려 섹스해 빨리 섹스해 내겐 너 하나뿐인 거야. 섹스 키키키키키 섹스